Make me love you. Make me love you. 어둠 속에 내린 빛 그림자 더 외로워한 시간들 속에 난 조심스레 내민 눈앞에 손 잡지 못하고 망설여왔지만 이미 떠올린 맘이 자꾸 겁이 나 비밀스레 네가 손을 내민 밤 Make me kiss you Not make me kiss you Make me touch you Not make me touch you Love you.